나중에 펴보라 하던 꼬깃꼬깃해진 그대의 마지막 편지. 나중에 펴보라 하던 꼬깃꼬깃해진 그대의 마지막 편지. 이제나 펴볼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너무도 꼭 지어 꼬깃꼬깃해진 편지. 나중에 펴보라 하던 꼬깃꼬깃해진